주제는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와 공자라고 하는 그 주제, 사랑과 눈을 중심으로 낯선 주제입니다. 사실 뉴라이트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의 이영훈 교수가 일제의 식민지배가 세계사적인 변환 속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근대화를 가지고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주체적인 근대화가 아니라 강제적인 일본식 근대화를 시켜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근대화는 단절되고 대립적인 근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인 근대화를 통해서 민족의 뿌리인 동양적 사상이 서양의 기독교 사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적인 근대화를 일으켰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과 인간론입니다. 신앙의 주체와 신앙의 객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둘 모두가 부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찾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한문덕 목사님이시고요. 생명사랑교회, 수락산역에 있는 생명사랑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 기독교 장로교 기장 측의 목사님이시고요. 잠깐만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또 졸업하셨습니다. 한신대 신대원 졸업하시면서 쓰신 논문이 장공 김재준 신학사상의 유교적 요소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를 졸업하셨고 연대대학원에서 조직신학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장공 김재준의 신학세계, 그 외에 또 저희 청년 리더들이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교회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신 역자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늘 오신 김수근 목사님하고 생명사랑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목사님의 사무실이 주일날 어린이부 예배실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와 공자, 사랑과 인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으로라고 하는 강의를 했을 때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성찰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 시간, 3시간 10분까지 강의가 진행되고요. 그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있고,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고, 오늘 강의는 녹음해서 저희 사사람교회 팟캐스트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목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네. 하는 건 없는데 목소리만 컸어. 성희 목사님에게 소개받은 한문덕입니다. 사실은 예수와 공자라고 제목은 달았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성서와 논어 또는 복음서와 논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예수와 공자라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니까 제목은 달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목회하던 향민교회에서 15주 강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 주제로 한 2시간씩 15주니까 30시간 했는데 그걸 오늘 한 시간에 해야 되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은 그래서 아마 깊게 들어가고 자세하게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가 그리고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중에 좀 비교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하고 공자의 인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와 공자 사랑과 인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본 적이 없죠.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제자들의 증언을 그의 증언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우리가 진짜 만나는 것은 첫 번째 제자들의 증언인 성서이죠. 공자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남긴, 공자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어록을 정리했던 논어를 보고 공자의 모습을 유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권의 어떻게 보면 책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게 뭐 로마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근원이고요. 신약성서라고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하면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마한 지난 변환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 마한 지난 변환 뭐 이런 거 하면은 머릿속에 여러분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사실 별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그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시대에 2000년 전 얘기가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옛날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전의 가치라는 것은 뭐 일반 사람들이 고전하면 사실은 유명하긴 한데 아무도 안 읽는 책, 근데 이게 고전인데 그러나 고전의 가치는 그 몇천 년을 넘어서 인간, 그 수많은 인간들에게 여전히 뭔가 감동과 삶의 의미와 진실을 전해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역사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계속 꾸준히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꾸준히 쌓이는 역사의 형태가 어떤 시대에는 아주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은 과거 사람들보다 매우 잘하지만 어떤 것은 옛날 사람들보다 매우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전을 쭉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날의 문제를 옛날 것을 가지고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고전은 오히려 오래되었지만 미래,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인간의 인류학적인 그런 지혜를 얻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뭐 지금 현대 인류의 이런 문명이 상당히 근래 발달한 것 같지만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이라고 하는 그 시대로 놓고 보면은 거기 아주 일관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는 뭐 지금부터 엄청나게 전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논어가 되었든 성서가 되었든 비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인간이라면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주 그런 신앙적인 어떠한 존경심을 일단 약간 가로에 판단 중지를 하고 또 유격 우리 뭐 육아는 별로 종교적인 느낌이 안 들지만은 성균관대학교가 명신당에서 막 하시는 분들 하면은 뭐 공자에 대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 존중 이상의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 정말로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일단은 가로 치고 평범한 한국 사회를 사는 평범한 젊은이 사람이 어떻게 성서와 논어를 대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근데 왜 고전은 무척 많습니다. 서양 고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논어와 성서인가? 그것이죠. 근데 뭐, 그거는 뭐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인이고, 현재 기독교 장로교 목사이고, 성서를 늘 가까이 하고 싶었고, 내가 이제 목사가 안 되고 성서를 안 읽은 게 뻔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이유도 있습니다. 성서를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셨는데 완전히 유가적 환경에서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한기에는 이에 고전들을 그냥 두고시 이렇게 베껴 쓰시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동아시아 전통은 특히 이제 동아시아 삼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저 베트남 이 지역까지 해서 육아의 전통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모자,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공자 이후에, 공자의 어떠한 운동 이후에 그거의 안티테제로 발생한 것이고요, 사실은. 불교도 마찬가지로, 중국 불교는 그 인도, 원래 불교 발생한 인도와는 상당히 다른 불교가 되었는데, 그것도 육아의 영향입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성서는, 이 성서가 발생하고, 또 성서가 이제, 그것이 서양 헬레니즘 문화와 부딪히면서 또 서로 융합하면서 만들어진 신학의 역사는 완전히 우리랑 다르죠. 또는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건 서구 유럽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의 문명은 중국 황하에서 생겼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명은 사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 뒤에 문명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초월적이고요. 그 다음에 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화적 세계가 있는 반면에 논어는 상당히 인문학적이고 내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명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만남을 충분히 조금 이렇게 더 깊게 만났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들어올 때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하는 사회에서 기독교는 그 망한 나라에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자격인 유가 지식인들이 아니라 그냥 유가 지식인들, 훌륭한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했던 유가 지식인들에서 고생하던 민중들, 그리고 그 민중들은 대체적으로 샤머니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그 종교의 기층에는. 근데 기독교는 들어와서 바로 그 샤머니즘 성격을 지닌 민중들과 함께 호흡했고요. 그리고 무교와 가장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무교를 배태했고, 여기 이제 이 목사님은 뭐 좀 더 아마 어린 시절 기억해보시면 예수 귀신하고 무당 귀신하고 맨날 싸웠거든요. 막 동네에서 불타고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가면 예수 귀신 없다고 막 무당이 너무 화내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가서 사탄을 불러와라 이러고 하여튼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닮는다고 한국 기독교의 성격을 보면은 진짜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초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샤머니즘화된 일종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로 많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정말 괜찮게 고민했던 유가 지식인들과 본격적으로 맞대면하고 이제 남인 계열의 뭐 다섯 정예로운 양반이죠. 왔다 갔다 했지만은 동생들, 정약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훨씬 더 깊게 만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일제 식민지 없고 우리가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함께 고민했더라면 우리 훨씬 더 훌륭한 기독교 문화와 어떤 면에서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한 200년 됐는데 20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 외부적 학문의 세계에서 이 기독교가 비판을 받으면서 도리어 일종의 구조조정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과 이 동아시아의 어떤 정신 문명을 함께 잘 섞어서 한국만의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신학을 만들어낸다면 이 기독교는 살아남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외래 종교인 불교는 신라시대 때쯤 와서는 뭐 대표적인 뭐 원효라고 하는 위대한 세상을 만들어냈고, 당나라에서 전부 이어갔습니다. 고려에 오면 고조국사 진조 같은 아주 위대한 스님들이 있었고, 통일신라 때는 뭐 이름 하나 없었죠. 우리나라 스님들 전부 다 당나라 가서 거기서 최고의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신학자가 됩니다. 당나라를 이끌었고요.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제 뭐 태조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지만은, 한 200년 거쳐서 성종이 오면은 조선의 나라가 문명의 뜻이 잡힙니다. 그 문명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 정도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조선의 사회에 계속된 이, 신하들, 그러니까 살인, 지식인들, 유교 지식인들이 연구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냈냐면 태계이항이라든가 일곡이이 같은 아주 위대한 그 성리학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성리학이라는 거는 불교와 유교가 만나서 생긴 새로운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교도 완전하게 그런 외국 그 인도 유러피안 어조, 그러니까는 사유가 기독교 아주 비슷한 사유가 사실 불교입니다. 그 사유와 또 동양의 또 다른 문명이 만난 거거든요. 그거를 소화해낸 주자라고 하는 사람의 소화해낸 것을 조선이 받아들여서 그를 깊게 파는데 훨씬 주자보다도 더 깊게 신학적으로 들어간 특이 이황이라든가 나중에 뭐 아저씨들 다산 모양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조선으로.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한 200년 됐는데 개신교 뭐 카톨릭까지 합쳐서 200년 좀 넘었습니다. 240년 정도 되어가는데요. 과연 지금 세계에 내놓을 만한 한국적인 신학자가 있는가? 한국의 목회자가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할 때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책을 함께 깊게 읽는 건 중요하겠다. 동시에 이제 막스 밀러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자기가 혼자 살 때는 자기 잘 모르다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타자를 만나면서 남을 만나면서 나를 알죠. 아, 내가 이렇게 쫀쫀한 인간이었구나. 때로 아, 내가 이렇게 멋있을 때도 있구나. 이렇게 막 자기를 또 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뭐 이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벤자르나 언더우 선교사가 이 땅에 가르치기 전에 유구한 정신의 문화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노라와 공자, 아니 노라와 그 성서를 보면서 예수님과 공자를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둘은 어쨌든 인류에 위대한 세계사적 개인이라고 보는데 세계사에서 기억할 만한 개인들입니다. 공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만세사표, 그거는 만세가 지나도록 언제나 스승의 대표다라고 추앙하고 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동안 공산주의로 그 큰 땅덩어리를 하나의 정신으로 통일해 왔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경대회 사회과학원 같은 데서 새롭게 중국을 다스릴 만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데 그 두 가지로 선택된 하나가 기록 중 하나가 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엄청 그 두 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자는 그 한때 공산주의가 왔을 때 공자가 엄청 전 근대적 사회관 꼰대 할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당했는데 새롭게 부활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정신이었기 때문에 중국학자들이 엄청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자들이 아주 연구 못해가지고 중국의 기독교 연구에 대한 한국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목회하는 걸 하고 싶은데 목회라고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위대한 개인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런 말 할 수 없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대의 모든 그 가치, 자유, 평등, 평도 뭐가 있을까요? 평화. 그건 사실 예수님이 인류에게 가르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세계적 개인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현대인들이 배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둘의 가장 공동적인 특징은 그분들은 가만히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 세계를 현실적으로 변혁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변혁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고 공자는 당시에 아주 혼란하던 춘추 시대에 폭력으로만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해서 도덕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만들 것인가를 평생 노력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위대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남긴 말과 행위가 현대인들의 윤리적 그 어떤 윤리와 도덕성 확립에 상당히 모범이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이 두 분을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 하면 또 공자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현대인들하고 있는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가 정말 이 땅에서 몸소 살았을 때에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그분의 이미지하고 너무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익숙한가요? 이 예수님이 익숙한가요? 선생님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이거 저기 미국의 그 그림 판매하던 사람이나 이름 잊어버리지만 그림 판매점에다 나중에 자기가 화가가 됐는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미국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고요. 한국전쟁에 군인들이 이 사진을 요만하게 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한국에 유명해졌고 50년대 이후에 이 그림이 모든 교회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어떠한 잘생긴 서양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살았던 중동 사람의 유고를 근거로 법의학자들이 다시 재구성한 그때 1세기에 그 이스라엘에 살던 인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파란 눈에 긴 머리에. 심지어 이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성배가 있고요. 여기 성찬에 그 성찬병이 있고요. 여기 뭐 뱀도 있고요. 막 이래가지고 저거 만지면 낫는다 그러고. 중국에서 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 만져서 막 기도하고. 그게 다 종교적인 인간이죠. 예수님도 2000년간의 서양 철학의 만남, 또는 뭐 다양한 인간의 그 자기투사, 이런 걸 통해서 왜곡되어 온 지점도 많이 있고요. 또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이 유교, 공자가 아니라 공자 이후에 한나라 때 제도화된 유교,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변한 유교에 의해서 채색된 어떤 공자의 이미지를 잘못 알고, 그냥 공자하고 그냥 꼰대 할아버지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비슷하고 충분하고 소리나 버럭지르는 이런 느낌의 할아버지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실제 공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이미지로부터 좀 벗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 성서와 논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는 무척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만 가지고 한 두세 시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성서를 진짜 진지하게 읽어야 된다는 마음 먹고, 한자 한자 차분히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는 얘기보다는 모르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는 게 훨씬 많아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약한가 이렇게 막 시험해주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서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00년 전, 또 뭐, 아니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에 그런 여기 얘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남의 문화에 다른 언어로 전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의 언어와 생각 속에서 쓰여진 문헌입니다. 제가 이제 도발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도 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딱 물어봐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아멘하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여기 이게 한글 아니에요. 한글. 한글은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니 원래도 아니잖아요. 아니 원래 아니죠. 원래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고요.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 언어예요. 여기 하나님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인간의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교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죠. 인간의 말이지만 분명 인간의 언어입니다. 이거 인간이 쓴 언어인데 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고,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그 괴리, 이거를 우리는 외국 사람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나는 이 인간의 말을 읽으면서 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지 자기 신앙에 대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언어로 쓰여진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중세시대에는 그냥 책도 못 읽게 하고요. 그냥 그림 보고 그냥 알고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젊은이들이 마음 먹고 여기 딱 도전하는 순간 너무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 하시면은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제가 연대에서 학부 다닐 때 우리가 머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약신학 1판인가 2판을 번역된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4판인가가 재판이 나와서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학자들 용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읽는 책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읽으라고. 근데 우리는 40년에 번역, 40년 전에 번역된 거를 훨씬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후배들, 뭐 선배들 이런 분들이 그거 이제 내려고 공부하고 있지 않는데, 야, 통신도가 와서 이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물어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좀 제대로 성서와 논어도 마찬가지죠. 그걸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고, 그것은 이제 문자 너머에 이것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서 이들은 무엇을 체험했고 무슨 고백을 했는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때 그 고백이 오늘 지금 이 스마트폰 시대에 인공지능이지만 우리 일을 다 대체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나에게 유의미하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거를 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듣는 분들하고 네, 이 정도 얘기하죠. 이거는 3시 10분.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우리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셔서 AD 27년 정도에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유대인인 한 젊은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기가 상당히 사실은 너무 묘한데, 일단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또는 목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뭐 어린 시절 이야기는 사실 잘 모릅니다. 누가 보면 살짝 등장하고, 물론 예수의 어린 시절 복음서 뭐 이런 복음서들도 있는데 그건 외경이고 그 복음서의 진실성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국벌 예수님 어린 시절로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 시절 복음서들도 봐도 예수님은 조금 비범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어릴 때 유대인들도 잘 자랐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수님의 글씨를 읽었을까?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책을 펴시고 읽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이 읽으셨던 건지 아니면 누가를 만들어내는 분들의 고백인지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땅에 글씨를 뭔가 쓰였다고 했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의 그 부분은 가로가 쳐 있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왜냐하면 단대 글씨를 읽으시는 사람들은 2%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 목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은 구약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것은 뭘 나타내냐면 중요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태어나신 분이 글을 읽었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글을 읽었다 못 읽었다 이런 거는 벌써 오늘날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고대에는 글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하나가요 지금 다섯 채 이상의 가격이 없고요. 네, 이 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무드질해가지고 거기다 막 쓰는데, 그거 하려고 돈이, 네, 이사야 두루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양을 2만 마리 잡았다 그래요. 이사야가 기니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이라는 건 불가능하고요. 대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그 이전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암기력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에서 말로 전달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아마 구약의 상당수의 이야기들은 그런 위대한 선생님들, 부모,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전통을 통해서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잘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글은 어떨지 모르지만 말은 너무나 잘하셨던 분이고, 그런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30세가 조금 될까 말까 그런 무렵에 당시 세례요한 운동에 가입을 합니다. 세례요한 운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아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 민족은 로마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또는 그렇지 않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이들은 그것을 늘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바리새파는 구전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 내려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일상생활에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고, 에세네파는 그 둘 다 너무 여전히 지금 물드는 거다. 어차피 로마 지배에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가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 살려야 한다. 그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소극적이다. 저 로마를 없애버려야 진짜 우리 사람 섬길 수 있다라고 일종의 독립군이죠. 독립군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아주 훌륭한 것 같지만은 진짜 평범한 가난한 민중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돈도 없었고요. 그런 거 황제가 살짝 없었고, 바리새파처럼 철저하게 모든 율법을 지킬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지만 먹고 살게 없기 때문에 일을 했어야 됐으니까. 그리고 에세네처럼 또 광야에 가서 엄격하게 자기를 수사처럼 살 용기도 없었죠. 변호사에 있고. 그렇다고 제로당처럼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예루살렘, 부패한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요단강에 와서 한번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완전 새로운 개념의 어떠한 그 복음의 조직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었죠. 근데 세례요한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곧 온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빨리 우리 회개하고 전부 깨끗한 의인이 돼서 그 오시는 나라를 맞이하자. 거기에 예수님도 동참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지금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벌하시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과 연합 분쟁 지상을 이루어가지고 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세례요한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 운동에 가입을 해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고 느꼈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시면 좋은 사람은 죄를 덜 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오시면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로마의 악재가 사라지고 굶고 힘들던 거 그 로마가 지배하고 헤롯이 지배하고 예루살렘에 11조까지 내면서 보통 자기가 그 농사져서 얻은 것에 30% 이상을 매번 내야 했고 심할 때는 70%까지 내야 했던 갈릴리 민중들에게 예수님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온다면 그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우리 샴페인을 터뜨리자. 이게 예수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 믿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 축구 좋아하잖아요. 특히 일본하고 하면 뽀뽀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요. 월드컵 앞두고 근데 우리가 5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신났죠. 근데 후반전에 종료 휘슬이 불었어요.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인저리 타임이 남아있어요. 인저리 타임. 한 2분 남아있잖아요. 그거 다 끝나고요. 경기는 끝났죠. 원래 시간은. 그러나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과연 2분 안에 5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6대5로 질까요? 별 상관 별로 없습니다. 경기는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린 이미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인저리 타임 그 시간에 먼저 후반전 끝나자마자 샴페인을 이겼다고 터뜨릴 수 있겠죠. 예수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직 너희가 볼 때 세상은 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셨다. 손만 내밀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기에 오셨는데 왜 그걸 모르냐. 자, 우리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서 이제 하신 것이 자, 떠돌이 설교자로 쓰셨죠. 그때는 가족 이기주의,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강력한 권력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 위기를 넘어서서 집을 떠나서 누구나 함께 일단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200년 전으로 가면은 여기 여성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남자를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으면 걸로 아세요? 그렇다고 남자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남자들만 남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80%는 몰랐습니다. 전부 다 쌍놈이거든요. 20%만 양반입니다. 어디 쌍놈이 양반이 같이 있습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는다는 것 자체가 혁명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밥 먹습니까? 아무나 와서 평등하게 둘러앉아서 와도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 누구십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자기하고다 수준 비슷하고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1세기라고 하는 거는 이 맨 밑에부터 맨 위까지 완벽하게 그 사슬고리처럼 고객과 주인장, 패트너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그런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밑에 돈을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뇌물 받치고 뇌물 받치고 뇌물 받치고 뇌물 받치고 쫙 올라가서 이 사람이 은혜 베풀어 들어가지고 겨우 만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완벽하게 신분질서 사회였고요. 경제구조는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거꾸로 깔때기처럼 생겨가지고 90%의 농민이 거의 약 1-2% 이런 높은 사람들을 먹여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만나려면은 막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함께 밥을 먹는 친구가 누구나 여자는 장애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 사람들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줍니다. 아픈 사람을 고친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아픈 사람 나오죠? 말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중풍병,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다음에 각종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열병, 이런 종류들의 병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병들은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이 잘 고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여전히 못 고치는 것들이 있죠. 그냥 돈이 없으면 병원 못 갑니다. 의료제도가 안 돼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의료보험 못 들면 연구 하나 사면은 몇백만 원이에요. 우린 병 걸려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병들은 그런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걸리는 사회적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에이즈걸 겹칩시다. 목사인데. 그럼 사람들이 오, 쟤 좀 곤란한 거 아니야? 쟤 7개면 가나가지 말라 이런 거 막 보이고 다닌 거 아니야? 그래도 왕따 시키고요. 그건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토미 닉슨. 그런 식으로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타되죠. 1세기에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은 전부 다 너는 부정한 인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받은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병의 치유가 아니라 사회적 소외,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부산입니다. 대체적으로 귀신들은 인간을 못 살게 보는 모든 억압의 세력, 그리고 그걸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거라사 지역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고치면서 돼지떼를 막 몰아가지고 그 얘기인데요. 그때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병명이 레기온이었습니다. 레기온. 이거는 헬라말로 로마의 군단을 뜻합니다. 로마로 군단. 그 사람이 왜 그 스키즈프레니아 정신분열에 걸린 것인가? 그럼 군대가 와서 사람을 학살하고 내 아버지분이 죽이고요. 내 동네 친구들 다 죽이고 이러니까 2000년이 제정신을 찰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은 바로 대표적인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런 학살이 일어나서 데카폴리스 10개의 로마 도시를 세우면서 거기에 수도였고요. 거기에 저항하던 모든 토착 세력들은 전부 학살당했습니다. 그런 청년이 당하는 그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그게 왜 돼지가 빠져볼까요? 유대인들은 돼지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로마 군인을 먹이는 불량이었고 어떤 보고에 의하면 그때 당시 로마 깃발에 돼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징은 뭐냐 하면은 그런 군대의 폭력, 사회 폭력, 국가적 폭력, 전쟁, 한 개인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이 망친 것을 예수님이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몰살시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죽이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도 돼지 몰살시킨 거하고 부하가 나면 저주한 거 말고는,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근데 그런 일들이 당대 기득권자였던 성전, 중심의 기득권자들의 눈에 밑보였고요. 이게 자칫해가지고 군중들이 모이면 로마 항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 로마에 고발하고 로마에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죄명으로 십자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그런 끔찍한 방법이에요. 완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 이제 풀어가지고 매달아 놓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살인을 죽습니다. 그러나 30일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숨이 막혀요.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발을 들어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발에 못도 박았잖아요. 그럼 또 아프죠. 그럼 또 내려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만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럼 밤에 내버려두니까 위에서는 까마귀가 쪼고요. 들깨가 와서 딱 떼서 물어 뜯습니다. 그럼 시체를 보존할 수가 없죠. 고대의 시체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거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몸 한 걸, 뼈 하나라도 보고 싶어 합니까? 다 그런 이유입니다.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죄 없는 분이. 그랬는데, 그렇게. 그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부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며칠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수동형.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능동형.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실체를 우리는 뭔지 잘 모릅니다. 구원한 영혼의 신비니까.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완전히 다른 고백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님 없이는 말할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또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에서 하나님 만났고, 너희 유대인들은 이 쓰여진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 잊을 수가 없죠. 예수님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과 하나님 같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나 맨날 무슨 쇼핑 중독 같은 거 하다가 또 무슨 뭐 알코올 얘기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개참하고 살다가 너 그 살면 안 돼. 너 진짜 내 말 좀 교회 나와봐.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근데 교회 와서 참 좋거든요. 좋은 운동체고 자기 살리고 이제 여기서 잘 적응해가지고 모든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어떤 안 좋은 이유로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 친구에게, 그럼 남은 이 친구에게 그 먼저 죽은 그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그 교회와 그 친구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시 글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인격에게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만을 말하지 않으셨다. 네, 이렇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 공자. 좋아요. 공자는, 엄마가 무당입니다, 무당. 아빠는 송나라라는 명인데, 은나라. 이제 이 중국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은나라가 최초의 중국의 가장 문명국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은나라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 절하고,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지내는 그,를 지내는 나. 이 은나라 왕족이죠. 은나라 왕족인 조상식이 그 가장 상제인 자연신하고 통한다. 우리말만 너희들 들어라. 이런 식의 강력한 전제 권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그렇지 않다. 그 맨 위에 있는 상제라는 것은 너희만 이렇게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들어준다. 그래서 그 하늘이 이제 신 이름도 바뀌는데 상제에서 천, 하늘이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을 이 진짜 왕의 그 실권을 잃었다. 그래서 무슨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은나라가 주나라로 바뀌었어? 이게 무슨 정당성이 있어? 아, 천명을 받았는데? 천명 어디서? 민심이 천명이야. 이러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본주의.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사유가 주나라에 발생하고요. 주나라가 약화되면서 주나라 왕실을 옹호한다는 빌미를 삼아서 각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고요. 자기가 천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전국 전체를 통일하려고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 싸움을 일으키던 시절이 춘추시대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때 태어납니다. 근데 공자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 계열은 망한 은나라 유민입니다. 공자 아버지는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첫 번째 결혼한 여자에게서 딱 아홉을 낳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주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지는 게 70이 넘어서 은퇴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 70, 아무리 그 왕족이고 군대 장관이었으면, 군대 군인이었으면 하겠어요? 근데 마침 그 무당집 안시녀라는 여자를 그 안시녀를 만나고, 그 안시녀가 이제 그 집의 셋째 딸인데, 첫째 딸 주제를 보거든요. 싫다 그래가지고, 첫째 딸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럴게요 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결혼도 뭐 정식 결혼이 아니고 그냥 약식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공자를 낳자마자 이 아버지는 죽습니다. 3년이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정식 결혼도 아니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애를 키우지 않죠. 그래서 엄마가 그냥 데리고 키웁니다. 근데 그 집은 무당집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엄마도 죽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아들이, 그럼 아버지 옆에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가문을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아버지 저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노나라 이제 노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노나 출신인데 출신은 노나라의 그 사거리 광화문 같은 데서 엄마 그 상여를 내려놓고 막 펑펑 울어요. 너 왜 누가 사람 지나가는데 왜 우냐 했더니 이러이러이러다니 네가 바로 그 순례왕을 장군의 아들이었구나 이러면서 한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 묘소가 어디다. 그리고 이제 엄마를 거기에 같이 합장을 합니다. 그는 공자는 청출이에요. 청출. 사실은 그쪽 자기 스스로는 왕족이고 군인의 아주 위대한 군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운 자식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 노나라의 한 제왕이죠. 한 이제 위대한 그 신하 대부 중에 한 명이 잔치를 베풀고요. 왕족들을 초청합니다. 딱 나도 왕족이니까 가야지 갔어요. 근데 문전 막대요. 그래서 이 충격, 이때 이 충격을 받고 나는 더 이상 신분질서로는 못 살, 신분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그게 15살에 내가 배움의 뜻을 두었다는 말인데, 죽어라고 공부해서 당대 모든 문헌의 가장 박식한 사람이 됩니다. 30 이전에 최고의 문헌, 오늘 말하면 문헌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이, 이제 유명한 설이 하나의 저서처럼 나온 게 주나라, 왕실에서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장이었던 노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하는 건데, 어쨌든 최고의 학자가 되고요. 30살에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전 그 중국에 소문이 났고, 그때부터 이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노나라에서 법무부 장관도 해보고, 무슨 뭐 토목 장관도 해봤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18년 동안 50세에 넘어서 계속 나라들 춘추의 그 폭력으로서 자기가 모두 제왕이 되려고 나라들의 왕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 군자, 그러니까 도덕적 지도자인 군자라는 말이 도덕, 정치적 지도자인 군자가 도덕성을 확보해야지 진짜 나라가 되는 거지. 그게 폭력을 하는 것은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라는 것을 일종의 전도 여행을 하는 건데, 바울처럼. 18년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은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68세가 돼서 늙은이가 돌아와서 다시 자기의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학교를 엽니다. 근데 그때 이 학교에 찾아온 모든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제 예수님도 비슷하게 유교, 무류, 가르침에는 어떤 차별을 두지 않는다. 어떤 종류별로 그런 게 없다. 누구나 와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돼서 그 춘추시대의 각 나라의 재상들이 됩니다. 그 공자학교가 이제 인기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학교가 하나의 최초의 중국의 사립학교, 학원. 최초의 사설학원이었고, 이 사설학원의 성공을 보고 이제 각 나라에서 학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학원들을 가장 강력하게 제어했던 게 제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의해서 제자백가라고 하는 그 이후에 뭐 노자 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사설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이 중국 철학의 꽃을 피우게 되죠. 예, 그냥 뭐 이런 사람이 공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이 핵심적으로 말한 게 뭔가? 예수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고 공자는 인인데요. 그리고 이제 10분 동안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사랑이고, 그 예수님 사랑은 크게 이웃사랑, 원수사랑, 서로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세 번째 단어입니다. 원수사랑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서로사랑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아무리 읽어보세요. 원수사랑 안 나옵니다. 이웃사랑. 근데 이웃사랑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온 율법과 예언서, 그러니까 토라와 예언서들 전체를 요약해서 딱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로 예수님이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종교적 행위를 증명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고 한 대표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법전, 구약의 위대한 법전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신명기 법전이고 하나가 성결 법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성결 법전입니다. 그 두 법의 핵심을 예수님이 요약했는데, 이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 모았던 것의 혁명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물었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누가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군가, 박찬경 목사님 내 이웃, 김승 목사님 내 이웃, 저기는 내 이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그리고 그 천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엄청나게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고통당하고 지금 강도마저 죽고 있는데 유대인이 믿었던 대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도 그냥 갑니다. 다음에는 당연히 유대인 친구가 와야 되는데 유대인 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원수가 와요. 원수.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구합니다. 그 구하는 것도 막 와서 가까이 와서 보고 상처를 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들쳐 업어서 나귀에 싣고 같이 여반에 가서 이렇게 계속 그 엄청난 동사 동사상 몇 가지 열 가지를 계속 나열하면서 엄청난 사랑으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정말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 개념을 파괴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웃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원수사랑을 이르죠. 원수사랑. 마태가 원수사랑을 얘기했던 이유는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유다가 결국 68년에 로마한테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로마향에 68년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원래 시작은 66년부터인데 66년부터 74년인데 68년에 대대적으로 벌리고요. 그때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이걸 치려고. 그래서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더불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서로 딱 이렇게 어깨를 하고 전부 다 부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칼처럼 생긴 별 모양이 떴고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는 그 별을 보고 돌아간 게 아니고 그때 네로가 죽었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그거는 장군 중에 빨리 로마에 입성해야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줬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저 베스파시아누스를 쳤다. 그랬는데 안타깝게 2년 뒤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자신이 황제가 되고 자기한테 티투스를 보내서 70년에 돌 하나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입니다. 그때 죽일 때 이 로마 이 티투스 장군이 이끌던 로마 군인들이 유대와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식민지였던 유대 청년들을 끌어다가 자기네 군사로 씁니다. 어떤 이유로 하냐면 동네 친구끼리 적이를 모집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한쪽은 어쩔 수 없죠. 한쪽은 독립군이고 한쪽은 여기서 징병당했으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죽인 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전쟁은 다 끝나고 유대는 완전 망하고 저 시리아로 피신해서 어떤 공동체가 새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마태교회였는데 거기에 딱 교회를 모이고 봤는데 모이고 봤더니 내 아버지와 제 아버지가 서로 죽였던 거예요. 둘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불구대천 함께 머리 하늘을 머리에 잃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는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원수사랑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 원수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놀랍게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로마, 진짜 원수인 로마에도 인권적으로 대항하는 법, 비폭력 저항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 가서 돌려라. 자, 제가 박창경 목사님의 오른밤 어립니까? 빨리 보세요. 자, 여기죠. 이제 오른밤을 제가 때리겠습니다. 눈은 이렇게 때리고 말아요, 왼손으로. 그죠? 오른손으로 때리면 이렇게 때려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박창경 목사님을 때리면은, 박창경 잘 당연히 고소하겠죠. 원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고소하면은 제가 무슨 죄로 걸려 들어갈까요? 폭력죄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에서는 모욕죄로 규정했습니다. 자, 중동 사람들은 왼손을 뭘 때 쓰죠? 변탁을 때 씁니다. 오른손은 반복을 때 쓰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왼손으로 남의 얼굴을 때린다는 것은 폭력 이전의 모욕입니다. 나는 너를 인정을 배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호미. 이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모욕죄입니다. 주인이 말 안 들었다고 종을 때립니다. 근데 이 종이 오른발을 맞을 때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모욕하면서 때립니다, 이 주인이. 그때 나는 왼쪽밤을 때라고 말합니다. 너 나 때리는 거 좋은데 너가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야지.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된다.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네가 식민지적인 거야. 제약군이고 우리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똑같은 인간이고 너랑 나랑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 뭐 있죠? 속옷을 달라고 하던 거두어줘라. 속옷은 열어버렸습니다. 겉옷은 한 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추위와 더위를 막았고요. 이사할 때는 지사팀을 쌌습니다. 이 겉옷은 내가 빚을 졌을 때 저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담보물을 그걸 잡을 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인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빚지면 막 딱지붙처럼 막 맨발로 아니 구두발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훨씬 더 인권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장을 이제 잡히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속옷을 갖다 나왔습니다. 고리대고 목자가 돈 많다고 다 그러다가 얘가 다 빚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 뺏을 거 없으니까 이제 속옷을 뺐습니다. 근데 그래? 그럼 거둬까지 줄게. 거둬까지 줄게. 다 가져가. 이 사람 어떻게 되죠? 나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야, 저놈이 뭐야? 내 것도 다 빼다갔더니 이제 이렇게 됐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그걸 뺏어간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명예를 잃습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 사람은 명예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를 지키는 방식은 다른 거죠. 이 사람에게 지금 빼더라도 겉옷은 주고 속옷도 주고 이래야지. 그게 싹 뺏어가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까지 가져가. 심리까지 가져가. 이건 뭡니까?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로니아라든가 아시리아 그런 분들을 무시켜가지고 이집트 군인들을 무시켜가지고 막 신이신이 막 시켰지만 로마는 문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시켜도 오리만 시켰어요. 오리. 오리 이상 일을 시켰다고 하는 거는 그 로마의 문명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군인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랜 시몬이 지나가다가 십자가 대신 져라. 대신 졌잖아요. 딱 지는데, 아, 오리까지. 아, 그래요? 아, 얼마든지 신이까지 막 가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얼마든지 해드리죠. 막 신나게 가는 것입니다. 오리를 넘어서는 순간 이 유식한 사람은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이 상관이 왔다가 나 짜증는데 큰일 났나, 취직도 안 되고, 아니, 뭐지? 진급도 안 되고, 이제 큰일 났다. 마태 공동체의 방식은 자기네 내부에서 원수를 겪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서 저 로마 사람도 인간이라면 진짜 그들의 양심을 내가 칠 수 있다면 저들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를 죽입니다. 저는 너무 나빠가지고요, 얘가.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갚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선을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 때문에 안식일이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가 쳐다와도 그냥 하나님 지켜줄 걸 믿고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 외부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런 줄.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안식일을 가면 안 싸우거든요. 안식일만 골라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뀝니다. 법이.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좋다. 이게 유대인의 이제 율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막 몸에 나오잖아요. 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싸워야죠. 요한공동체가 그런 위험에 빠졌습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나 로마에 핍박받아 그럴 때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유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부에 그렇게 너무 심했을 때 그때 이 내부 사람들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만큼은 가족 이기기를 뛰어넘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보여줄 수 없는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야 저기가 한번 나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 혹시 통장에 한 100억 정도 있으면요.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100억을 한 번에 쓰진 않지만은, 한 뭐 2억 빚져도 100억 있는 데는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공동체가 나를 완벽하게 지키냐고 생각해보세요. 걱정이 없어요, 내가.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가 먹을 살려 주는데? 또 오늘 난 사랑을 주는데? 뭐 또 하라고 내가 또 없겠지. 그때까지는 이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데. 그런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같은 믿음, 초대 교인들의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게 잘 안 돼요. 너무나 천정이 높아요. 우리의 수준, 거기까지 우리가 정말 다다를 수 있을까? 아, 우리 정말 온 사람 할 수 있을까? 아우, 나 저거 진짜. 교회에서도 막, 아우, 진짜 이러는데? 우리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꼭 좀 고민입니다. 뚜에이밍 교수라고 지금은 이제 중국에 와 계시지만은 옛날에 하버드 대학 예측 연구소 소장이었고 하버드 대학에서 현대 신유학을 배우셨는데 그분이 쾌계 선생 탄신 노벨 기념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하고 좀 대화하면서 물은 하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기독교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라고 하는 높은 윤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왔는데 주가에는 그런 높은 윤리가 있습니까? 시컷 해뭐 가족끼리 잘 지내자고 이런 거 아닙니까? 부활적인 일을 했죠. 이 교수님이 하지만 충분히 맞습니다. 정말 역사를 바꾸는 데는 그런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이 역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을 매번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매번 먼저 살아갈 수 있나? 매번 서로 사람 잘 되나? 공자는 그래서 제가 딱 5분만 더 할게요. 아, 역시 쉽지 않네요. 공자는 그래서 매번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것을 공자는 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을 어느 한 구절에서라도 논어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에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 사람에 따라서 대등요법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여기 보면은 뭐 살신성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살신? 이런 말은 유가에 없습니다. 수지보모 불감의 그거 뭐죠? 신체 발복 수지보모 불감의 산 휴지시야. 신체 발복 이런 모든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회상하지 않는 것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처음이다. 유가라고 하는 것은 이 효가 가장 근본인데 효의 처음은 몸을 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신에서 성인을 이루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않으면 예의는 무엇하고 사람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음악은 무엇하느냐. 여기서 이제 음악은 약간 다른 것입니다만 예와 음악과 저 예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를 중요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사회의 모든 질서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어질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즐거울 때 진짜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진실로 어진 것에 뜻을 두면 나쁜 짓을 못한다. 그러니까 인을 몸에 체현한 사람은 선하게 구분해 있어서 확실하게 선한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해요. 공자가.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핵심이 군자는 밥 먹는 동안에도 인을 어기지 않고 급박한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에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막 넘어지는 순간에도 아, 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만큼 강조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이 인이 뭐냐? 근데 인이 이런 식이에요. 번지라고 공자의 그 저기 기사가 있었거든요. 공자의 수레를 모는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 많이 나죠. 한참 어린 번지가 선생님 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해요. 사람 사랑하는 거지. 사람을 아끼는 거지. 사람 아낀다는 게 뭐죠? 이건 전부 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국가가 사람 자기 백성이 막 바쁜 농공기에 막 국가 유지시키고요. 막 세금 많이 먹고요. 이런 사람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공자가 조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자기네 뭐 지역 인적이었는지 하여튼 말에 마구간이 불탔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공자가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듣고 혹시 사람이 다쳤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아, 이거는 오늘날 하면 이제 동물 학대 이런 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때 당시 말은 동물 학대 뭐 이런 게 아니고 재산이 재산. 재산 손해가 얼마나니? 이거 안 묻고 혹시 사람같이 안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일단 아, 선생님은 낚시는 하지만 그물질 하나 안 했고 줄다 화살로 쏘긴 했지만 잡는 새 잡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고기 잡을 때 우리 어릴 때 막 이렇게 막 시골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는데 그러면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쌀을 새끼까지 그냥 싹 잡아가지고 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연은 그거 안 했고 낚시 그냥 새끼 너무 많이 너무 어린데 꼭 풀어줬다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완전 시골 살아가지고 겨울에 이제 이렇게 막 다니면은 참새가 막 잠자거든요. 그럼 뭐 딱 꺼내면 잡을 수 있어요. 저 고목고 됐어요. 원신. 네, 근데 이제 혹시 뭐 이렇게 총 같은 걸로 딱 쏘는 거 이런 거 한두 번 했지만 막 자는 사람, 자는데 막 끌어다 먹고 이렇게 알다는 거죠. 이런, 일단 이내 느낌을 가져보세요.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이런 인간의 어떤 마음, 뭔가 사람을 아끼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감수성이 생기고 이런 건 어디서 나올까? 그거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이 뒷 얘기입니다.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안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강주다 같은데, 선생님 3년상을 한번 너무 길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3년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도자가, 그래서 그 하나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국가 일은 안 하고 옆에서 초막 짓고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제자가, 1년도 초막 돼. 1년, 1년도 줄입시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너는, 그 부모님이 돌아오셨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누워서도 있고 밥 먹고 뭐 이런 마음 좋냐? 제아가 좋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좋다면 지 맘대로 해라. 그리고 나갔어요 제아가. 그랬더니 공자 혼자 하는 말이 저 녀석도 3년 동안 살았을 때는 지 부모 품에 있었을 텐데 저는 불이한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에 주목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애들이 태어나서 첫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 뇌과학에 의하면은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뇌는 약 400g입니다. 1년 동안 600g이 더 자라서 1000g이 됩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400g은 포유류의 뇌입니다. 아직 대뇌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지 사귈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으려는 애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다른 어떠한 자극이 오면은 이상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1년에 결정됩니다. 거의 모든 게 결정돼요. 한결같이 민감하게 행동으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배고플 때 먹이고 똥 쌌을 때 치워주고 졸릴 때 재워주는 거 요 세 가지만 아주 애가 딱 고 했을 때 띵 할 때 엄마가 착 가가지고 아빠가 또는 뭐 할머니가 주 양육자가 탁 가서 얘를 해주면은 얘는 아주 성격 좋은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다 되고 나중에 이제 제2사춘기가 되면은 400g이 더 자라서 1400g이 되고 뇌에 변화가 옵니다만 그 첫 1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주 양육자 플러스 누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만약 엄마라 그러면 아빠가 등장합니다. 아빠가 그때서야 저 또 하나 인간이 있었네? 이걸 느끼고 좀 더 지나면 3살쯤 되면은 또 하나 인간이 생깁니다. 다른 인간. 동생이야. 그럼 얘는 이제 엄청나게 그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동안 이 모든 세상이 내 거였는데 갑자기 뭐 하나가 나왔는데 이놈이 다 가져갑니다. 나의 모든 걸 뺏어갑니다. 분노가 있고요. 저렇게 죽이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막 엄마 안 볼 때 막 꼬집고 막 깔고 안고 요새 다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네, 정말 생존을 위한 투쟁이죠. 근데 그게 3년 사이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어떠한 둘 사이의 민감한 그 감수성은 포유류에게 다 있습니다. 포유류에게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한 그 느낌, 그 사람을 보편적인 모든 정치, 사회 질서에 그 마음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올바르니다. 자, 여기서 우리 충격적인 고민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 열심히 그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내 아이가 죽고 나니까요.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나고요. 현재 내 생각만 나고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는지, 그냥 그것만 울고 싶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까 말대로 못 봤잖아요.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만나지 못했잖아요. 물론 우리 엄마나 아빠만큼, 아니, 우리 엄마나 아빠가 완벽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사유를 할 때, 내가 뭔가 사랑을 베풀 때, 그 가장 원초적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그 한 살, 세 살, 또는 그동안 관계 맺어온 어떤 것부터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한 살이 중요하냐면, 이 한 살의 아이는 완벽하게 무력합니다. 자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양자가 100이고 아이는 0입니다, 0.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상, 낯선 세상을 처음 만나고 그 낯선 세상을 만날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나오는 세상에 그 죽음의 공포를 나와서 나와보니까 세상이 나한테 공감을 해주는데 너무 좋으면은 아 세상은 믿을만하구나 살만하구나 이걸 느끼는데 그게 안 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뭔가 억울하죠. 뭔가 억울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나는 억울하다고 울었는데 도리어 날 때려요. 그럼 사람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평생 잘 이렇게 누가 잘 안 돼요. 이런 관계가. 그러면 나의 신앙, 즉 색깔, 나의 신앙인으로서 행위를 좌우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공자는 여기에 집중했어요. 여기에 아주 고민했어요. 이 부분을 인류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적 감각, 정치적 감각 이런 말들을 이제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공자의 이런 생각은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결국 가족 이기주의로 환원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은 확대된 가족, 즉 하나님 안에서 사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평등한 그 자체로 사람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높은 이상을 말했지만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사랑, 그러니까 자기 애를 하나님에게 투사하는 것도 반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얘기 들어주시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시면은 아닌 거예요. 약간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한편으로 그런 투사된 하나님을 들고 가면서 한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러한 아주 내밀한 깊은 데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저는 함께 했다고 싶습니다. 정답 맞춰야겠습니다. 제가 15분 더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되게 종가지를 따라서 또 질문이 없으시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네. 네. 생애나 네. 사상에 대해서 네. 쉽게 알 수 있는 거. 책들 추천을. 네, 책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어디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꼭 얘기해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느 한 가지를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게 저는 이제 많은 책을 읽고 그걸 제가 뽑아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냥 논어를 읽으시는 게 논어 자체를 읽으시는 게 좋고요. 도 김영선생이 그 세 권으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훌륭한 책이고요. 배병삼 선생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도 선생님 제자신데 한글 세대를 위한 논어 읽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읽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시는 게 제일 제가 성서에 대한 책을 뭐가 좋습니까 하는 것보다는 성서를 읽기 전에서 좋은 것처럼 원어를 그냥 한번 한글만 뭐 한자 아닌 것 되니까 한글 쭉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병삼 선생님 네, 배병삼 예, 예. 그리고 아, 그분이 배병삼 교수가 쓴 육아란 무엇인가 책이 있습니다. 예, 배병 선생님이 그 녹색평론에 연재했던 것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육아에 갖고 있는 오해들을 많이 풀어주는 책입니다. 좋은 대상이네요. 그리고 논어를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육아. 예. 이제 실제적으로 논어를 읽고 뭐 그냥 버전을 읽다 읽으시면은 예, 이게 좀 걱정인데 아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완전히 공자쟁이였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기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 장로를 뽑잖아요. 장로인데 장로가 청년이 장로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장로라는 그 제도는 정확하게 대의제예요. 어떤 장로회가 현재 국회의원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건 이제 여부라고 만드는데 그 교황 혼자 계시는 독재체제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회의체제를 바꾼 게 종교계의 정신적인 게 장로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 헌법에 최초 20명, 최초 15명일 때 한 명의 장로를 뽑고 20명당 한 명씩 뽑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100명이면은 장로가 5명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의 장로가 20명의 사람을 대표해서 대의제로 회의를 하는 얘기거든요. 미국 QCUSA, 미국 장로교는 그거를 정확하게 그 할당을 뽑습니다. 여성 몇 명 여성. 청년 대표, 여성 대표, 장애인 대표로 정확히 보면 1,00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 지납니까? 장로가 50명이죠. 50명을 그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뽑지 않으면 노예로부터 7일을 당해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1,000명 모인 교회인데요. 장로 두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약간 목사님하고 잘 통하는. 거기에 왜 여성은 안 뽑히고 왜 청년은 안 뽑히는 거야? 완벽하게 유기력 사회입니다. 그렇죠? 어른. 어른들만 하는 것, 젊은 애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 네, 잘못된 육아적 사회도 많이 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이 있죠. 육아 네. 그 다음에 헌법에서. 네. 규칙이 네. 그걸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규칙이, 저는 그 규칙 자체가 사실은 원래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네, 그럼 청년 대표 네. 예, 그렇게 규칙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미 헌법 자체가 항소할 것입니다. 예. 우리 성별 구단에서 30명 한 명. 네, 그렇습니다. 세울 수 있다잖아요. 근데 그럼 그게 만약에 장로라는 장로 원칙이라면 세울 수 있다가 아니고 세워야 합니다. 원래 세워야 한다고 돼야 되고 100명이면은 3명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별 구단 어떤 교도 알지만 1,100명인데 세 분 있어요. 목사님까지 네 분.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세 분이 전부 다 담임 목사님하고 모든 교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민주라는 게 없습니까? 함께 밥 먹고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기 정신, 평등의 정신이 어디 있나요? 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엄마 시켜가지고 지금 왔는데,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누가 내 엄마냐? 여러분 거기 잘 읽어보셨어요? 거기 엄청나게 신랄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를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대답은 하나님 말씀 듣는 다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바뀝니다. 순서가 됐습니까? 장유성을 깨치는 것입니다. 형제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던 자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남녀를 끊어오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가족을 싫어했을까요? 70년에.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죠? 누가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을까요? 당연히 수제사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40년대 초반에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 때 그때 저기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죽죠. 그때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간신히 살아났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그 교회 리더였으면 거기서 순교했어야 됩니다. 베드로 돈을 빼줬을 텐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역사적 어떤 사실로는 베드로의 위상이 떨어지고요. 60년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교회 수장은 누가 되는가? 누가 될까요? 놀랍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됩니다. 가족으로 돌아서는 가족. 고대의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그 뭐랄까 권력이죠.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께 어떻게 됩니까? 가족화되고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여성들, 장애인들이 모였던 마가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저렇게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야고보 세력들이 가득 만든 가족 중심적이고 그걸로 질서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교회를 인정할 수는 없었겠죠. 뭐가 더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날 성경교단 높은 30명당 한 명씩 다 세워서 가능한 많은 교인들의 얘기를 다 들어서 강연을 구성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렇게 대표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런 걸 결정할 때 보면 이 문화적인 것을 극복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근데 한국적 문화에는 유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뭐라 여자가 뭐라 쳐라. 이건 기독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서당에서 공부했는데 1년 동안 제 1년 선배랑 한양 수박가 계신 분인데 마가복음을 같이 읽었어요. 제가 가르쳐주고 이제 그 형도 미안하니까 한 시간씩 알려주고 1년 다 읽고 물었어요. 어때? 선배 어때?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여기 여자가 진짜 많이 나온다. 그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논어에는 두 번 나오잖아.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 잘해주면 귀엽고 안 해주면 서운해 뛰친다. 이런 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음탕한 여자랑 공대랑 만나가지고 그 오해하는 장면 딱 뒤엎다. 완벽하게 가오산대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벌써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님은 훨씬 더 평등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그리스도교인가? 예를 내가 그런 것을. 혹시 다 지금 하나만 들어보시면 제가 그러면 이 이한고전과 공서의 내용을 자신의 어떤 사유 속에 잘 녹여낸 한국의 신학자 물론 목사님이 계시지만 아니요 저는 네.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각자를 다 연구하고 두 가지를 우리의 어떤 이런 정신세계 안에서 녹여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두 가지를 녹여서 자신만의 사상을 이루어내시고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또 수학들을 가르쳤다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마음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유영호 함성 선생님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 동서양을 막론해서 함께 내 자기 안에서 녹여냈던 사람들이고, 1910년, 20년대, 그때 이제, 당시 유명한 학자들이 다 있죠. 유교단의 김재진 학사님이라든가, 담임교회는 정경호 선생님이라든가, 뭐, 그 뒤에 이제 변사람 교수님, 이런 분들은, 우리 시대와는 달리 정확히 한학을 공부하신 상황에서 서양 기독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내는 언어들이 꽤 많았습니다. 반대하든 융합하든 어쨌든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게 이현주 목사님이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이화에 대해서 주교자가 가르쳤던 김홍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계시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제가 누가 있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태동구전연구소 같은 경우는 신학생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전무. 후문을 보겠습니다. 후문 이제 구하고 괜찮아요. 올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이화여대 양명수 교수님이 그 역시 눈 감리교 목사셔서 이제 은퇴신발이 얼마 안 되었지만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책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최계의 신학적 이해라든가 성령에서 생명으로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성령 생명으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우린 기독교도 더 열심히 배워야 되고 우리도 또 이해해야 되니까 더 공부해야 되고 싶긴 한데 오늘 이 9월에 그 수업 강의까지 4개월 정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9월에 수업 강의 첫 테이프를 우리 한국동사님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가까운 동네 교회니까 저희가 교류하면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감사의 박수를